I'm falling in love. 알고 있나요? 매일 그대만 생각해요. 함께 있고 싶죠. 언제부턴가 그대는 내 전부가 됐고, 그대 없인 하루도 살 수가 없죠. I know.